gentlemen. I'd like to make a little speech. 하품이 나온다, 웃긴이 망하다, 웃음이 나오냐니까 shut your mouth. 꽃 받으니까 장난 같아 보여. When we hop into the music, 진짜 장난 없어. Never. 긴 아침부터 저녁 so 몸에 박힌 이중성 Harvey Denver. 난 코인보다 실력에 운명을 걸어. 웃는 내 얼굴에 몽타주가 두리고 또 다른 나라고 싶다면 coming to my studio. No joke. 풀렸던 내 나사 다시 조이고 장난기 대신 신념을 채워 너. Yeah, it's the reverse. 오랜만이네. 몸이 끈질끈질했어. We back. I, we got the power back. 아무리 따라해봐 가볍게 워밍업만 해도 진짜들은 진짜를 알아. Hey! 오늘 죽든 니들 귀를 한 개 더 위로 쉬었다 가자 안할게. 오빠만 믿어 두 번 난리 난 2012년 아! 확실한 이름 위급받던 내 몸 blockbuster 한 옷 해가 봄 꿈이 나온다 웃긴이 망한다 웃음이 나오냐니까 shut your mouth. 꽃 받으니까 장난 같아 보여. When we hop into the music 진짜 장난 없어. You can't get a miss. Spitting this shit, talent가 남달라. 3세대 힙합의 마스크. 이거 민찬의 일가. 생겨든 verse로만 앨범 몇 장 나오니까. 그래, harmonic star, rip sync와 예술을 비교 마라. 피네미 같은 무용 다들은 떠나라. 여기 내 가운데 손가락 뻐근 중지에 break. 웃음이 나온다, 웃긴이 망한다. 웃음이 나오냐니까. Shut your mouth. 꽃 받으니까 장난 같아 보여. When we hop into the music, 진짜 장난 없어.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